누구라도 한 번쯤은 사랑하고 헤어지지만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. 둘이 뜨겁게 둘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혼자 그렇게 가시겠다니. 헤어졌지만 파도처럼 왔다 가는 눈물 맞추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. 혼자 그렇게 가시겠다.